문 잇을 추어 사랑의 역사는 그 누가 알리 그 누가 알아줄까 사랑의 기쁨 그 누가 믿어줄까 숭고한 사랑 아 이 마음 푸른 하늘에 떠도는 별처럼 외로운 나를 외로운 내 마음에 정을 주고서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푸른 하늘에 떠도는 별처럼 외로운 나를 외로운 내 마음에 정을 주신 나에겐 생명이요 천사와 같은 오 그대여 푸른 하늘에 떠도는 별처럼 외로운 나를 외로운 내 마음에 정을 주시오